도련님, 부디 장원급 자시고 어사와 머리에 꽂고 금이 한양하시옵소서. 비록 짧은 날이다만 널 가까이 보지 못하는 게 한이로구나. 도련님, 그 걱정은 마시고 그만 가시와요. 여기 엽전 열단양 노자의 보태 쓰시옵소서. 갈 길이 모옵니다. 고맙다. 도련님. 당자. 도련님.